세계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위원장, 에스파니아 민주노동당 총비서,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총비서, 러시아 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강위원회 비서, 진해 무지개인민연합 총비서는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시어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학하의 한생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 인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자유와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고귀한 한생이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자조시대를 개척하시고 인류 자주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20세기의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우리의 심장 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